요즘 서울 날씨는 어때요? 1번 오늘도 기분이 좋아요. 2번 흐리고 비가 자주 와요. 3번 요즘은 별로 안 바빠요. 4번 서울은 교통이 복잡해요.